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강원도를 전지지도하신 마운돌 기념 보고회가 10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65, 1976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강원도 안의 공업과 농업, 수산업 등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도안의 모든 부문 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하면서 지난 40년간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